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행정팀에서 교내 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주요 업무는 사무보조 및 기타 업무입니다. 근무 시작일은 4월부터이며 장소는 공과대학 행정지원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SWAI 에듀톤 대회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3월 17일까지입니다. 주요 과업은 SWAI 에듀톤 대회 운영 및 홍보사업성 공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네이버스에서 NGO 트래블러 3기를 모집합니다. 서류 접수는 3월 22일 자정까지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 2주차입니다. 지원 방법은 NGO 트래블러 카페에서 신청서 작성 후 메일 제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카페 및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SK텔레콤에서 아이디어 전략기획 그룹 영피셜 4기를 모집합니다. 영피셜 4기는 SKT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통한 인사이트로 개선 방향과 전략을 제안하는 그룹입니다. 총 10개 팀을 모집하며 모집 기간은 3월 2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미얀마 군경이 시위대에 발포해 또다시 30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일요일인 14일 미얀마에서 최소 38명의 시위 참가자가 군경에 의해 살해됐다고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국영 언론은 미얀마 군사정부가 14일 오후 양곤 내 흘라잉 타야와 쉐피따 등 인구 밀집 지역 두 곳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1일 쿠데타가 발생한 뒤 유혈 사태가 이어지면서 누적 사망자가 100명을 훨씬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15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 시의회 A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거주지,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이합 인변이 폭로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9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투기 의혹 수사에 현지 시민과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15일부터 땅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가동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해경,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공동으로 제1회 해양오염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공모 분야는 선박 해양시설의 기름 불법 배출 예방, 일터 가정에서의 탄소 중립 실현, 어망 무단 투기 방지 등 쓰레기 없는 바다 만들기 총 3가지입니다. 현재 포스코 건설은 공모전 이외에도 SNS 홍보 및 해양 정화 활동, UCC 공모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오프라인에 싣기로 한 학술지가 논문 철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대학 로스쿨의 석지영 교수는 연합뉴스와 한 이메일 대화에서도 틀림없이 철회가 고려되는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학술지가 철회하더라도 논문 자체를 완전히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쇄본 출판 이전 또는 이후 논문에 철회 공지를 덧붙이는 형식이 될 거라는 게 석 교수의 설명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1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현지,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